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가봉공화국 국무상 겸 외무 프랑스어 사용국 지역통합 및 해외통포상으로 임명된 빠꼼 무벨레 부베야에게 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확언하면서 그의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